불화서도 못 믿대. 렉사 피덕 보여낼 그 못 믿대. 이셔 뛰서 말락 내일 그 이셔 락 비워낼 그 못 믿대. 때름이 시대야 그 때름을 뜨다도 못 믿대. 이셔 깨르쳐도 비락 내일 그 못 믿대. 이셔 스키언 아롱 내일 그 Is er nergens nog veel meer? Is er veel dat en bij meer?